나는 이럴 때 웃는다. 보디가드를 보고 울었다는 사람 얘기를 들었을 때, 1년에 700편의 영화를 본다는 아는 누나가 로버트 드니로의 성난 황소를 도무지 구할 수가 없다고 투덜댈 때, 그리고 그런 누나에게 비디오 출시명이 성난 황소가 아니라 분노의 주먹이라고 알려졌을 때, 길을 걷다가 위노나 라이더 얘기를 하는 수녀님들을 우연히 보았을 때, 자명종이 고장나서 FM 영화 음악을 못 듣고 속상해하는 나에게 친구가 넌 라디오 들으려고 자다가 일어나니? 하면서 질렸다는 표정을 지을 때, 이럴 때 난 즐겁게 웃는다. 하하하.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대전 도마동에서 소창랑 씨가 보내주신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저는 말이죠, 이렇게 FM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을 보면 즐겁게 웃습니다. 하하하. 서울 대치 이동의 배수영 씨, 서울 신정사동의 김유정 학생, 친구 혜영, 혜정, 소미, 은하, 미원과 함께하고 싶었다고 하신 서울 방배 이동의 최은성 학생, 대구 황금동의 박성률 학생, 대구 신암사동의 유경아 학생이 신청하신 곡이었죠. 영화 You Call It Love 중에서 You Call It Love, 캐롤라인 크루거의 노래였습니다. 예쁜 장미꽃 보내주신 박영준 씨, 고맙습니다. 음악 띄워드릴게요. 영화 Black Rain 중에서 Living on the Edge of the Night, 이기팝의 노래입니다. 대구 대명이동 송용훈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Black Rain 중에서 Living on the Edge of the Night, 이기팝의 노래였습니다. FM 영화음악입니다.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우와,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가끔요,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이라든지 아름다운 목소리 뒤에서는 제가 얘기를 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는데 오늘도 그렇네요. 영화 실크우드 중에서는 메릴 스트립이 직접 불렀는데요. 오늘은 주디 콜린스의 노래로 Amazing Grace 들으셨습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일동의 이문경 씨, 그리고 일요일에 태어나신 어떤 분께 띄워드렸습니다. 그간 음악은 많이 소개가 됐지만 작품 자체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영화가 한 편 있는데요. 그 영화가 소리 소문 없이 개봉을 했어요. 네덜란드 벤 베르본 감독의 영화 암스테르담의 소녀. 잘 모르시겠죠? 그렇다면 원제인 Lily Was Here. 이제 아시겠나요? 이 영화는 다소 어둡고 불행한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골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꿈많은 소녀 릴리는 근처 미군기지의 병사 데니스와 사랑에 빠져서 아기를 갖게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어느 날 릴리에게 엄청난 비극이 찾아옵니다. 데니스가 폭력배들에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뱃속에 든 데니스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집을 나온 릴리.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매음굴로, 도둑질로, 마침내 은행 강도로까지 변하죠. 쫓기는 그녀 앞에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는데요. 아렌이라는 남자입니다. 릴리에 대한 동정이 점차 사랑으로 변하는 아렌. 두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보지만 데니스 이야기를 낳는 릴리의 주변에는 경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슬프고 어두운 사랑 얘기, 암스테르담의 소녀. 이 영화 음악은 영국의 팝그룹 유리스믹스의 리더인 데이빗 A. 스튜어트가 맡았습니다. 영화 음악으로는 첫 작품이라고 하죠. 또 여성 색소폰 연주자인 캔디 덜퍼가 섭세한 음악은 영화의 분위기와 무척 잘 어울리네요. 음악 듣죠. 그동안 우리가 종종 들어왔던 주제가입니다. Lily was here. and telling me how sorry you were, leaving so soon, and that you miss me sometimes when you're alone in your room. Do I feel lonely too? 여성 캐니쥬를 꿈꾸는 캔디 돌퍼의 색소폰과 데이비 스튜어트의 기타가 잘 어우러진 릴리버스 히어는 경기도 고향의 와이씨와 친구 지연씨께 띄워드렸고요. 이어 들으신 영화 백야 중에서 사랑의 테마 Separate Lives, 필 콜린스와 마릴린 마틴의 노래는요. 서울 은평구 응암 사동의 김근욱씨, 인천 도화동의 공현아씨, 전북 전주의 김정교씨, 인천의 귀염둥이 영재 학생께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중구 신당 2동의 U.S.C. 영화 토스카니니 중에서 주인공이 아이들에게 첼로로 들려주던 자장가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브람스의 곡이죠. 곡명은 닌나 난나고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립니다. 영화 토스카니니 중에서 브람스의 자장가 닌나 난나에 이어 들으신 곡은 영화 가족의 조상 중에서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아다지오였습니다. 가족의 조상은 세계적인 이태리 감독 루키노 비스콘티의 작품입니다. 영어 제목은 Conversation Piece고요. 강박관념, 베니스에서 죽다. 여러분도 제목들은 들어보셨죠? 이 비스콘티 감독은 영화사에 빛날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는데요. 가족의 초상 이후에 순진한 사람들이란 영화를 촬영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영화로서는 이 가족의 초상이 유작인 셈이죠. 마르크시스트 세계관을 고집했던 비스콘티 감독이 말년에 찍은 영화 가족의 초상. 그만큼 감독의 자전적 요소가 짙은 작품입니다. 로마 중심부의 바로크풍 대저택에 사는 노교수 버트랭카스터. 그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문 열쇠도 서너 개씩 가지고 있죠. 그의 유일한 취미는 18세기에 유행했던 그림 가족의 초상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의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독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런 그에게 뜻하지 않은 가족이 생깁니다. 부도덕한 실업가의 부인 비앙카가 방문한 것입니다. 그녀는 싫다는 노교수에게 끈질기게 2층 방을 빌려달라고 하죠. 결국 노교수는 그녀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녀뿐이 아닙니다. 부인의 애인인 젊은 청년 콘네드도 노교수의 집을 찾아옵니다. 콘네드는 반항적이고 이중적인 성격을 지녔지만 순수한 젊은이였죠. 그림 속의 가족 그리고 고독을 사랑하던 노교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침입한 이 실제의 가족들. 이것은 과거에 대한 현대의 침입이라고 감독은 표현합니다. 가족의 초상이라는 그림을 좋아하고 모차르트를 즐겨 듣는 노교수.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콘라드가 자기와 취미가 똑같다는 걸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요. 그 과정 중에 콘라드의 과거도 밝혀집니다. 1968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그는 열렬한 학생운동가였죠. 가족의 초상, 이 영화는 개봉 당시에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었는데요. 지식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그들이 겪어야만 하는 갈등이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하네요. 주제가 됐습니다. 테스타르다이어, 나의 고독, 이바자니키의 노래입니다. La mia gelosia, la mia solitudine sei tu, la mia rabbia vera sei sempre tu. Ora non mi chiedere perché, se a testa bassa vado via per ripicca senza te. Io per orgoglio io ti salverei e dei tuoi miti cosa ne farei. E intanto porto i segni dentro me di un amore che oramai vive solo dentro me. mia fatalità, la mia solitudine sei tu, la mia rabbia vera sei sempre tu. Ora non mi chiedere perché, se a testa bassa vado via per ripicca. La mia solitudine sei tu, l'unico mio figlio ancora tu. Ora non mi chiedere perché, se a testa bassa vado via per ripicca senza te. 추억의 영화 흔히 20살 전후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늘 불안하다고들 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른들 세상에 들어서서 보란 듯이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젊은이들. 부모들은 그들이 젊은 기분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어른들의 이런 생각이 젊은이들에게는 지나친 노파심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분명한 주관이나 인생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지난 80년 우리나라에서 개봉돼서 젊은이들 사이에 화제가 됐던 Breaking Away는 바로 이런 젊은이들의 자기 주장을 다룬 청춘 영화였습니다. 미국의 지방도시 블루밍턴. 주인공은 커터라는 좀 경멸적인 표현으로 불리는 4명의 젊은이들입니다. 이 4명의 주인공은 모두 하나같이 대학 진학을 포기했거나 아예 공부에는 흥미가 없는 친구, 이를테면 부모의 속개난 썩이는 젊은이들입니다. 자전거 타기와 오페라에 미쳐있는 데이브, 어떤 일보다 결혼부터 서두르는 한심한 무처, 허건 날 펠멀 담배만 꼬나무고 막연히 현실 도피만 꿈꾸는 마이크, 남의 데이트에 들러리만 서고 자기 머리는 못 깎는 시릴, 언뜻 보기에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속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따금씩 부딪히는 대학생들 때문에 극심한 열등감과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전거 경주에 출전해서 거들먹거리는 대학생들을 꺾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로써 그들이 별 볼 일 없는 젊은이들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죠. 피터 예이츠 감독은 이 영화 Breaking Away의 네 젊은이들을 통해서 대학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게다가 젊은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의 좌절이나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니 이런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합격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기쁨, 그리고 낙방생과 그 부모들의 피해가 교차되는 요즘 영화 브레이킹 어웨이에 나오는 젊은이들이 새삼 떠올라지네요. 때로는 좌절도 하지만 용기를 가질 줄도 아는 구김스럽고 발랄한 이 네 젊은이들의 삶의 얘기라면 아마도 낙방에 좌절에 빠진 이웃과 상심한 친구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젊은이들의 자전거 경주 장면에 흐르던 멘델스존의 경쾌한 클래식 이탈리안 심포니 1악장 듣습니다. 영화 Breaking Away 중에서 멘델스존의 이탈리안 심포니 1악장이었습니다. 전체가 9분이 조금 넘는데요. 다 못 들려드려서 죄송하네요. 그래도 7분까지는 들었어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서울 방화일동의 이혜연 씨와 공항고등학교 학생들, 대구 남산 4동의 장윤정 씨, 서울 방학이동의 김덕영 학생, 서울 보강동의 애청자 이지은 양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천 삼산동의 김은예 씨, 전북 1위의 문상섭 씨의 신청곡입니다. TV 드라마 사랑을 위하여에 삽입된 러시아 그룹 상크트페테르스부르크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로망스, 이 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리죠. 편한 밤 되십시오. Очарована, околдована, с ветром в поле когда-то повенчана, вся ты словно в оковы закована, драгоценна. Моя ты, моя женщина, невеселая, не печальная, словно с темного неба сошедшая, ты песнь моя обручальная. Звезда, ты моя сумасшедшая, я склонюсь над твоими коленями, обниму их с неистовой силою и слезами, и стихотворениями. Обожгу тебя добрую, милую. Плачешь, красавица, или мне это просто чудится? Очарована, околдована, с ветром в поле когда-то повенчана, вся ты словно в оковы закована, драгоценная ты, моя.